남아있을까? 나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 널 기다릴까? 애꿎은 바람들은 말도 안 되는 네 말을 또 믿고 싶게 해. 달라질 게 없는데 끝인 걸 아는데 생각이 나 그 모든 게 나 어쩌면 너에게 네 모든 게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맘을 짓어도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버텨볼게 언제든